지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 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난 모든 사랑 그려요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한마루로 파란 하늘이 감싸고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